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이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장건 69돌세 점하여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8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